우리에 대한 미지와 그 주구들의 핵 위협 공갈 책동이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3월 15일 미제는 괌도의 앤도슨 공군기지에서 리륙시킨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남조선 상동사격장 상공에 은밀히 끌어들여 약 1시간 동안이나 우리의 주요 대상물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폭탄 투하 연습을 감행했습니다. 때를 가시하여 부산항에는 조선동해에서 우리에 대한 기습타격 훈련에 광분하고 있던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 칼빈슨호 타격단을 입항시켜놓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열한설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우리의 그곳은 도발에 대처한다는 구실 밑에 히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과는 별도로 미제 침략군과 일본 자위대, 남조선 괴뢰군의 이지스 구축함들을 조선 동해에 기동 전개시켜놓고 북미사일 여격 훈련이라는 것까지 버젓이 벌여놓고 있습니다. 한편 괴뢰 호전강들은 10일부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규모 항공타격 훈련을 벌여놓았습니다. 17일까지 광란 쪽으로 감행되는 이번 훈련에 괴뢰 공군의 15개 부대에 소속된 F-15K, KF-16, FA-50, F-42, F-5 전투기와 E-737 조기 경보 통제기 등 50여 대의 각종 항공기와 많은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괴뢰 공중 비적들은 16일에 북침 선제 공격 체계인 킬체인 개념을 적용한 대규모 공격 편대 훈련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